생각이 나서 언제든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두려웠어 내 마음 들켜버릴까봐 우리 사이가 어색해지면 안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그래 같이 걷고 있을 때도 안아주고 싶을 때도 난 한 걸음 뒤로 멀어져 있어 못한데도 이럴 수밖에 없어 나도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도 견뎌야 해 하지만 그건 몰랐어 내가 너를 둔하고 둔해서 내가 상처 줬니 하지만 널 기다리는 것조차 너무 느리고 느려서